해야 할 일들은 넘치고 감정 소비는 하기 싫고 이런 나에게 사랑이란 감정은 다 쓸데없다고 다짐해도 넌 내 앞에 아른거리면서 나를 흔들어 놓지 사랑이 싫다가도 잡고 싶고 아무래도 좋다고 사랑하고 싶게 돼 어차피 헤어질 거라고 그럼 남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맘을 다 잡으며 사랑은 다 쓸데없다고 다짐해도 미소 한 방에 넋이 나간 채로 나는 들리고 있지 사랑이 싫다가도 잡고 싶고 아무래도 좋다고 사랑하고 싶게 돼 사랑이 싫다가도 싶고 아무래도 좋다고 사랑하고 싶게 돼 사랑이 싫다가도 내 눈앞에 있으면 oh, 나 연애하고 싶고 아무래도 좋다고 사랑하고 싶게 돼